동화 한국어 버전 리나와 낸시.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마을에 농부가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리나와 낸시였죠. 아이들을 사랑한 농부는 열심히 놀아주었고 쌍둥이들에게 모든 것을 직접 가르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착한 쌍둥이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쌍둥이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0살이 되었을 때 뭔가 바뀌어 버렸어요. 마리아! 같이 놀러 가자! 숲속에서 아주 신선한 사과가 달린 사과나무를 발견했어. 정말? 안 돼, 못 나가. 왜 안 돼? 엄마가 가지 말라셔. 마리는 이제 나가지 않을 거야. 리나, 낸시, 너희들도 이제 컸잖니. 그렇게 남자들처럼 노는 건 이제 그만하렴. 여자는 자고로 꾸며야 하고 요리와 청소도 배워야 해. 그렇게 숲에서 놀면 더러워진단다. 네? 하지만... 너희 잘못이 아니란다. 내가 아버님께 직접 말할게. 슬퍼하며 돌아선 낸시와 리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쌍둥이는 다른 친구네 집으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안녕, 얘들아. 무슨 일로 여기 왔니? 오늘 셀리랑 같이 숲에 놀러가도 될까요? 안 된다. 셀리에게 바느질과 뜨개질을 가르치기로 했거든. 원한다면 너희들도 가르쳐줄게. 이제 숲에서 노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것들을 배워야지. 너희도 클만큼 컸으니 이젠 이쁘게 꾸미고 바느질과 뜨개질을 배우렴. 그 말을 들은 낸시와 리나는 슬퍼하며 또 돌아섰어요. 어떻게 된 거지? 왜 갑자기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시는 거지? 저기 봐! 남자애들은 놀고 있는데 여자는 왜 안 돼? 리나, 낸시, 같이 숲으로 나무 타러 가지 않을래? 다음에 같이 가자! 지금은 안 돼! 낸시와 리나는 왜 갑자기 여자애들이 놀지 못하게 된 건지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빠! 어허, 우리 천사들. 오늘 어땠어? 저녁도 준비해놨구나. 고맙다, 얘들아. 뭐지? 우리 천사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떠들썩하지 않지?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 왜 여자는 예쁘게 꾸며야 하고 요리와 청소를 배워야 해요? 바느질과 뜨개질도요.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친구들과 같이 숲으로 놀러 가려고 했는데... 낸시와 리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놀랐어요. 왜 남자는 놀아도 되고 여자는 안 돼요? 여자도 남자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단다. 사실 다른 것도 없거든. 그런데 왜 여자만 요리하는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글쎄, 아빠도 요리할 줄 아는데? 그런데 아빠는 남자잖아. 누구든지 요리, 청소, 바느질처럼 배울 수 있는 유용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말이야. 여자들도 다 배워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말 타는 법도요? 승마도 배울 수 있지. 배우고 싶니? 당연하죠. 아버지는 쌍둥이들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곧 쌍둥이는 말을 잘 타게 되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자가 말을 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네,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무슨 일이시죠? 남자들이 하는 걸 하잖아요. 말을 타고 나무에 오르는 건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애들은 요리, 청소, 바느질이나 말을 기르는 걸 배워야 한다고요. 여자들도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남자들과 다를 바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으니 저는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럼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인가? 어디 말해보게. 그럼 안 됩니까? 저는요, 아이들이 더 잘하면 그런 것도 가르칠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전부 다 가르쳐 줄 거고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줄 겁니다.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정말 끔찍하군. 자네가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이 마을에서 자네 가족을 배제할 수 있다네. 이건 경고야, 알겠나? 잘 생각해보게나. 촌장님, 저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도 딸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여자들은 항상 기대야만 하는 거죠? 여자들도 사업을 배울 수 있고 남자들도 요리하고 말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사! 조나단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네요. 여자가 사업이라니요? 그리고 남자가 요리를 한다니요? 알겠네. 그게 자네가 원하는 거라면 자네와 자네 딸들은 오늘부터 모든 마을 행사에 끼워주지 않도록 하겠네. 알겠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언젠가 제 말이 맞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얼마 후 마을의 운동 경기가 열리게 되었는데 20개가 넘는 마을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어요. 마을 전체가 행사로 인해 활기가 넘쳤지만 조나단과 쌍둥이 딸들은 준비하는 데 조금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롤랜드 장관님께서 계시게 오신다고 하셨네. 한치의 실수 없이 준비해야 해. 다들 열심히 해. 이건 기회야. 나도 운동 경기 보고 싶다. 우리는 안 된대.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을 뿐이지 바깥쪽에서는 볼 수 있으니 마을에서 아주 가장 높은 곳에서 보면 된단다. 좋아요! 운동 경기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리나와 낸시는 나무에 올라가서 행사장을 내려다보았죠.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롤랜드 장관은 오늘 경기에 참가하는 아들과 같이 왔어요. 모두가 행사를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동네 불량배가 장관의 아들을 납치하고 말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샌드허스트에서 온 운동선수들이 장관님 앞으로 행진하겠습니다. 낸시, 저게 뭐지? 저 마차는 왜 저렇게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지? 점점 경기장에서 멀어지고 있어. 이상하네. 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우리 말을 누가 들어줄까? 그리고 촌장님께 말씀드리는 동안 저 마차는 점점 멀어지게 될 거야. 가자, 쫓아가보자. 그렇게 말에 올라탄 쌍둥이는 마차를 쫓기 시작했어요. 마차는 깊은 숲속에 있는 동굴 앞에 멈췄고 쌍둥이는 나무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롤랜드 장관님의 아들 아니야? 맞아! 납치된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리나, 돌아가서 아빠와 촌장님께 말씀드려. 나는 여기에서 동굴을 보고 있을게. 위험하지 않을까?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 사이에 숨어 있을 거야. 어서 가! 말도 같이 데려가. 조심해야 해. 리나는 마을로 돌아가서 촌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촌장님은 리나를 무시했어요. 자네와 자네 딸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 혹시 잊어버린 거야? 하지만 촌장님께 꼭 들을 말씀이 있어요. 어서 나가지 못할까? 촌장이 리나의 말을 무시하자 리나는 곧바로 롤랜드 장관에게 달려가서 전부 얘기했어요. 리나는 장관과 마을 사람들을 동굴에 있는 숲으로 데려갔고 낸시는 자기가 본 걸 모두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를 동굴로 끌고 갔는데 지금 수레에 짐을 싣고 있어요. 여기를 떠나려는 것 같아요. 이런나. 안 돼. 동굴로 뛰어들어간 마을 사람들과 경비들은 납치범들을 잡고 롤랜드 장관의 아이를 구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돌아던 쌍둥이 덕분에 아들이 안전할 수 있었네. 촌장님, 여자들이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조나단 쌍둥이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 겁니다. 조나단, 자네 말이 맞았네. 여자들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누구든 뭐든 할 수 있다네. 남자들은 요리를, 여자들은 말을 타거나 다른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